오늘 아침 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지하철 파업 뉴스를 보시고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런 녀석들은 다 잡아넣어야 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저기 끼어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바로 그 집회에 아들인 저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끼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수대로 강목을 들고서.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애청자 한 분이 하이텔로 올려주신 글인데요. 그 글을 읽고 새삼스럽게 슬퍼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으니까요. 게다가 복귀 순서에 따라서 승진, 배치, 표창을 달리하겠다는 그 지하철 공사의 발표를 듣고는 갑자기 그 군대 간 선배가 얘기해준 선착순이 떠오르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축구 골대 돌아서 선착순 10명, 저기 서 있는 느티나무까지 선착순 20명. 이렇게 서로를 적으로 미워하게 만드는 선착순. 여러분은 슬퍼지지 않습니까? 빗소리가, 이 천둥 소리가 여러분 마음을 더 심란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시원하게 풀어줬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부산 사하구 감천이동에서 조예진 씨, 서울 강서구 화곡 3동에서 권인숙 씨가 신청하신 곡, 영화 도어스 중에서 Riders on the Storm이었습니다. 하이텔의 임재홍 씨, 이동하 씨, 정환정 씨, 송민경 씨, 권수진 씨, 이성진 씨, 그리고 황도연 씨, 대구 달서구 대곡동의 정준영 씨, 부산의 악어순 씨, 울산 달동의 노원미 씨, 서대문구 북과좌 일동의 강수정 씨, 경북 달성 대서면, 다서면의 정재록 씨, 구로구 독산이동의 김정규 씨,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서 손지혜 씨. 자, 늙은 친구들과 듣고 싶다고 하셨죠? 늙은 친구들 있으면 다 함께 들었으면 좋겠네요. 부천의 오미자 씨의 마음까지도 함께 담아서 띄워드립니다. 영화 Getaway 중에서 리차드 막스입니다. Now and Forever.

영화 안개 속의 풍경 중에서 아다지오 띄워드렸습니다. 나이 어린 두 남매 알렉산드로스와 바라는 매일 밤 독일로 가는 기차를 보기 위해서 역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거기 계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오누이는 마침내 독일행 밤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바람난 어머니가 둘러대는 거짓말 속에서만 존재하는 아버지. 남매는 그 아버지를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너무 위험하고 낯선 것이었죠. 텅 빈 광장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흰 노새의 죽음을 보기도 하고요. 또 마음 좋은 서커스단을 만나서 이별의 슬픔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바라는 고속도로에서 만난 트럭 운전사에게 폭행당하기도 합니다. 결국 알렉산드로스와 파라, 이 두 남매는 안개 자욱한 강가에까지 오고 아버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독일을 향해 배를 띄웁니다. 그런데 검은 강물 위로 노를 저어가는 그들을 국경 초소의 서치라이트가 쫓기 시작합니다. 한참 후 강 위에 두 남매의 모습이 불빛 아래에 보이고 그 위로 정막을 깨는 요란한 기관총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난 89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영화인데요. 안개 속의 풍경. 이렇게 결말이 상당히 비극적인 작품이었죠. 하지만 방금 들으신 음악이나 영상이나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영화가 보여주는 슬픔은 아름다울 만큼 승화된 그런 정서로 관객에게 다가옵니다. 이 영화의 완성과 동시에 마침내 세계적인 영상 시인으로 평가를 받게 된 테오 앙겔로플로스 감독. 우리에게는 아주 낯선 이름이죠. 하지만 그는 낙후된 그리스 영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현대 그리스 영화의 대부격인 감독입니다. 오늘 FM영화음악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자, 테오 앙겔로플로스 감독의 안개 속의 풍경 중에서 한 곡 더 들어보죠. 좀 전에 그 들으신 아다지오를 오보의 독주로 띄워드립니다. 사랑이란 제목입니다. 인천의 정렬 학생께 띄워드렸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이 며칠인지 도무지 감잡을 수가 없고 견딜 수 없고 날짜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견딜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사랑이라는 이 곡이 좀 마음의 안정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안개 속의 풍경 중에서 아다지오를 오보의 독주로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테오 안겔로플로스 감독, 1936년생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곳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어요. 그 뒤에 프랑스로 건너갔는데요. 파리의 유명한 영화학교인 이데크에 입학을 했지만 1년 후에 선생들과 불화 때문에 학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프랑스 다큐멘터리 운동의 선구자인 장 루시 감독 밑에서 조수로 일을 하게 되죠. 그 뒤에 그리스로 돌아왔는데요. 앵글로플러스 감독은 1964년부터 67년까지 좌파 신문인 Democratic Change에서 영화평론가로 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영화평론가로 먼저 시작한 셈이 되겠죠. 그런 그가 본격적으로 영화를 찍기 시작한 것은 1968년부터입니다. 첫 영화는 프랑스에 있을 때의 경험을 살린 시네마 베리테 스타일의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그 언론의 지나친 경쟁에 관한 흑백 단편 영화 방송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때 함께 일한 촬영감독은 게오르기오스 아르바니테스였는데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앙겔로플로스 감독과 오랜 파트너가 됩니다. 여하튼 이 단편 영화 방송으로 테살로니키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요. 앙겔로플로스 감독은 곧바로 장편 극영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첫 번째 극영화인 재구성, Reconstruction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타지에 오래 나가 있는 동안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아내가 정부와 함께 그 남편을 살해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진 추리 형사물입니다. 자, 이 작품이 완성된 지 2년 후인 1972년부터 앙겔로플로스 감독은 Days of 36, 1936년에 나날 사냥꾼들, The Hunters, 또 유랑극단, 알렉산더 대왕 같은 작품들을 쭉 발표하는데요. 이 모든 작품들이 영상은 상당히 서정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에 담긴 내용은 그리스 현대사와 정치사회적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죠. 1940년에 무솔리니의 그리스 침공을 시작으로 그래서 그 나치의 그리스 점령, 또 전후의 좌우 대립, 또 군부의 쿠데타, 그리고 민중해방운동. 이렇게 그리스의 정치사는 아주 험난했었죠. 이 험난한 그리스의 정치사가 바로 앙겔로플로스가 표현하고 싶어 했던 최고의 영화 소재였습니다. 그의 영화들 가운데 특히 유랑극단은 앙겔로플로스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기 시작한 첫 작품인데요. 한마디로 이 영화는 그리스의 역사와 현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한 유랑극단의 공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과연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 관객들 스스로 판단하게끔 유도하죠. 여기서 엿볼 수 있듯이 앙겔로플로스 감독의 영화적인 특징은 바로 우화성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상징화되고 패러디된 한 인물들 그리고 스토리를 통해서 작가로서의 자신의 정치관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 정치관이 급진적으로 표현된 영화 알렉산더 대왕의 경우는 1980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그 뒤에 앙겔로플로스 감독의 작품 세계는 변화를 맞습니다.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영화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이죠. 이 중에서 조르지 달라라의 노래로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 들어봅니다. Δε βρίσκει γιατρία στη λησμονιά. Χάνεται στα γιάσι μέσα στο βοριά. στα ξένα μακριά. Κι όλο περιμένει πάλι τη στιγμή να ξαναρθεί το καράβι στο λιμάνι, θα φανεί θαλασσινό πουλί στα όνειρά μας. Ξανά του κόσμου η παγωνιά κι η ερμηνιά, πώς να τη γιατρέψει στην παλιά πληγή βαθιά μες στην ψυχή. Κι όλο περιμένει πάλι τη στιγμή να ξαναρθεί καράβι στο λιμάνι, θα φανεί θαλασσινό πουλί στα όνειρά μας. 서울 서초구 방배사동의 정풍균 학생. 시험 시작했군요. 이제 기말고사죠. 자, 이거 어떻습니까? 신청한 곡은 아니지만 약간 그 풍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띄워드렸는데요. 영화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 중에서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 조르주 달라라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1980년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현대사에 있어서도 이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스와 인접한 동구권 국가 사이에 조약이 체결돼서 그러니까 동구로 망명했던 사람들이 고국인 그리스로 돌아올 수 있게 된 바로 그 해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노인이 된 스피로는 고향에서 죽기 위해서 32년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좌파였던 스피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정부 역시 그가 합법적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소련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죠. 그런데 소련 역시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 스피로는 부인 카트리나와 함께 공해상의 뗏목을 띄워서 시테라 섬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행을 떠납니다. 이 시테라 섬이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여신,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바다 위에 만든 섬으로 최고의 여행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안개 속의 풍경의 마지막 장면에서처럼 이 영화에서도 뗏목에 몸을 실은 두 노부부는 물안개가 자욱한 그 바다 저편으로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이렇게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이 결코 신화가 말하는 것처럼 최고의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영화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가 안겔로플러스의 작품 세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은 그동안의 작품들이 그리스 현대사를 비판하는 정치 영화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부터는 작가로 보다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자기 성찰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은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 벌치는 사람들, 안개 속의 풍경 이 세 편의 영화를 안겔로플로스의 여행 3부작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작품들은 모두 한 개인이 자기가 속한 세계와의 관계를 여행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얘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 중에서 한 곡 더 들어보죠. 서울 송파구의 정훈 학생 듣고 계십니까? 콘서르토 띄워드릴게요. 스텔라 섬으로의 여행 중에서 콘서트 띄워드렸습니다. 테오 안겔로플러스 감독의 영화들을 보통 서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는 롱테이크라든지 화려한 카메라 워킹 같은 영상적인 감각이 물론 큰 몫을 차지하지만 또 하나 이 음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안겔로플러스의 거의 모든 작품들에서 음악을 맡고 있는 작곡가는 엘레니 카라인드로라는 음악가인데요. 그녀 역시 프랑스 유학파입니다. 그녀는 유학 전에 아테네에서 고고학을 전공해서인지 특히 그리스 민족음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에서도 민속악기인 부주키를 사용해서 애잔한 선율을 만들어냈고요. 안겔로플로스의 여행 2부작에 해당되는 벌치는 사람들, 더 비키퍼에서도 이 부주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키퍼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그리스의 노래, 역시 조르주 달라라가 부릅니다. Απ' τον καπνό μπορεί και απ' τον αγέρα τα βουρκωμένα μάτια μου και τούτη παγωνιά. Μπορεί και να είναι απ' τον καπνό που θα μπω σε τη μέρα κι όχι από σένα μάτια μου που άνοιξες πανιά. Μπορεί και να είναι απ' τον καπνό, μπορεί και απ' τον αγέρα, μπορεί και από τα πόδιπνο το μελαγχολικό. Απ' τη φωτιά μπορεί και από το χιόνι το δάσος που ρημάχτηκε και διώχνει τα πουλιά. Μπορεί και να είναι απ' τη φωτιά που τη ζωή μου ζώνει κι όχι από σένα μάτια μου που άλλαξες φωνιά. Μπορεί και να είναι από τον καπνό, μπορεί και από τον αγέρα, μπορεί και από τα πόδιπνο το μελαγχολικό. 영화 비키퍼, 벌치는 사람 중에서 그레이스의 노래, 조르지 달라라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영화 벌치는 사람의 주인공의 이름도 역시 스피로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스피로는 외동딸의 결혼식을 끝내놓고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늦긴 했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양봉업, 벌 키우기 작업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죠. 벌통을 트럭에 싣고 그리스 전역을 떠돌아다니는 스피로에게 어느 날 불가사의한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락 음악에 맞춰서 미친 듯이 춤을 추기도 하고 또 아무 남자하고도 잠자리에 드는 이 자유분방한 소녀에게 스피로는 점점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 소녀는 스피로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죽음이 곧 최고의 행복인 스피로에게 그녀는 천사와도 같은 존재였죠. 스피로는 자신이 애지중지 기르던 벌에게 몸을 맡긴 후 행복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 죽음, 세상에 홀로 남은 스피로의 방황과 고독을 뺏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죠. 자, 더 비키퍼 중에서 한 곡 더 들어봅니다. 엘레니 카라인드로우, 그녀의 음악적 재능이 가득 담겨져 있는 곡인데요. 애수에 찬 멜로디와 함께 현대적인 락비트를 가미한 음악입니다. I hit the road, 난 도망칠 거야, 뭐 이쯤 되겠죠. 줄리 마시노가 부릅니다. Sailing on my wings, I will seek my freedom, flying from the prison where I used to be, riding on my dreams. I can hear you calling, though you know I'm going where I can be free. I'll hit the road to where they'll take me. I'll change my life to start again. All by myself, I'll try to make it, to make it. Yes, I will do it in my way. Dream is gone and the love is over. There's no way to cover what's hurting me. Just to say goodbye and to have the sorrow. I got no map to follow on my lonesome trip. I hit the road, 줄리 마시노의 노래, 영화 벌치는 사람, The Beekeeper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좀 힘이 나네요. 현대적인 락비트 때문인지. 태완결 플러스 감독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젊고 활기 있었던 시절에는 그는 끊임없는 비판의식으로 그리스를 대표한 감독이었는데요. 그가 중년에 접어들고 또 노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좀 더 개인과 세계 간의 비극성에 집착하게 됩니다. 글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지만 이것도 그의 역사의식의 또 다른 표현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또 인간에 대해서 그만큼 깊은 성찰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왜냐, 왜 이렇게 평가를 하냐면요. 역시 젊었을 때는 똑같이 급진적인 좌파 감독이었던 베르톨루치 감독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베르톨루치의 경우는 어느 순간 갑자기 상업 영화들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것과는 달리 앙겔로플로스 감독의 영화들은 분명히 꾸준한 어떤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얘기를 담고 있든 간에 앙겔로플로스 영화의 주인공들은 현실의 문제와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다만 예전에는 주인공을 그렇게 만든 상황에 그 카메라가 다가갔지만 80년대 이후의 그 영화들은 그 상황에 반응하는 인간의 내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차이, 그 차이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갑이 넘은 이 노 감독의 서정적인 형상을 반가워하고 또 계속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91년에 만든 영화죠. 황새의 멈춰진 걸음. 이 영화는 세상의 끝에 있는 기다림의 방이라는 신화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기다림의 방에서 젊은 TV 리포터와 오랫동안 실종됐던 그리스 정치가가 만난다는 얘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황새의 멈춰진 걸음 가운데 Waltz of the Bride, 신부의 월츠 띄워드립니다. 역시 엘레니 카라인드로의 음악입니다. 영화 탑건 중에서 Take My Breath Away, 버린의 노래였습니다. 경남 진양에서 공군교육사령부 기술학교에 계신 지일용 이병기에서 이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편지를 10통 보낼 때까지 답장 하나 없는 제 여자친구 현주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현주 씨는 이 곡 들으셨다면 꼭 답장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귀여운 여인 중에서 Oh Pretty Woman, 로이 오비슨의 음성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고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Is she walking?